기억하니 우물쭈물하던 서툰 모습 감출 수 없어 처음이었어 이런 감정은 주변의 모든 게 아름다워 특히 너 볼 때면 너와 있을 때면 달콤해져 믿기지 않아 나는 너의 바라기 너는 나만의 빛 같은 곳을 보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함께 하길 바라기 하루와 한때 반한 이유 잘 들어봐봐 나 간단하게 생각했던 문제 너인 판단하고 단단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내게 달달하게 또는 내 맘 잔잔하게 해줘 앞으로는 더 잘할게 환불할게 더 많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우리 영원히 끝까지 오래 첫 만남에 느꼈던 우린 운명 이 마차 또 함께 가자 같이 천국을 만들어 가자 한순간순간이 영화 같아 난 궁금해져 나는 너의 바라기 너는 나만의 빛 같은 곳을 보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함께 하길 바라기 우리가 만들 스토리 둘이 함께 걸을래 눈앞에 펼쳐진 꽃 yeah. 기억하니 그때가 처음 봤었던 나는 이었잖니 그때 우리 수줍었어 나는 너를 보면 많이 행복하다 느껴 너와 뭘 하던 항상 함께 할게 생각이 많아 복잡해지면 너를 위한 노래를 부를게 yeah. 한 발 두 발 세 발짝 같이 걸어갈래 You and me and you, you and me.